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쉰세돌시 즈음하여 러시아, 네팔, 인도네시아, 민주공화국에서 업적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네팔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